혼란 스런 나의 기억 속에 잠들어 알 수 없는 시간을 벽 끝까지 닿을 수 없는데 이젠 그 따뜻한 눈빛도 느낄 수가 없잖아 지륵 같은 어둠만 머무는 곳에 In your eyes 감출 수도 없는 두려움이 보인다 Deep inside 남은 모든 것을 걸어야지 지금 흩어지고 Deep inside